날강도적이며 굴욕적인 남조선 미국 행정협정은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 미군 범죄진상규명 전민족특별조사위원회 북측본부 대변인 담화. 2월 9일은 극악한 유신독재자인 박정희 역도가 미국과 체결한 남조선 미국 행정협정이 발효된 지 50년이 되는 날이다. 박정희 군사 파쇼도당은 1967년 2월 9일 남조선인민들의 한결같은 반대 배격에도 불구하고 1966년 7월에 미국과 체결한 남조선 미국 행정협정을 정식 발효시키는 극악한 친민매국 행위를 감행하였다. 미제 침략군의 남조선 강점을 합법화하고 침략군에게 형사재판권과 토지 및 시설 사용, 세금 업무 및 출입국 관리 등 모든 면에서 무제한한 특권적 지위를 부여하고 침략군의 야만적인 범죄를 묵인해주는 남조선 미국 행정협정은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전대미문의 매국협정이고 날강도적이고 예속적인 현대판 노예문서이다. 오늘 세계에는 미제 침략군이 주둔하고 있는 나라와 지역이 적지 않고 주둔과 관련한 협정들이 존재하지만 남조선 강점 미제 침략군처럼 남조선 땅을 제집 드나들듯 하고 토지와 시설을 제 마음대로 사용하며 온갖 범죄와 불법행위를 저질러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활개치고 있는 것은 유독 남조선뿐이다. 이 굴욕적인 행정협정이 조작 발효됨으로써 미제 침략군은 남조선에서 무제한한 특권을 누리며 무소불위의 지배자로 군림하여 왔으며 인민들에게 참을 수 없는 불행과 고통, 재난과 치욕을 강요하였다. 도처에 둥지를 튼 미제 침략군 기지들은 잔악무도한 범죄의 서굴로 되었다. 짐승도 낯을 불킬 의정부 집단 윤간 사건과 윤금이 살해 사건, 매향리 폭탄 투하 사건과 두 여 중학생을 장갑차로 깔아 죽인 사건을 비롯하여 세인을 경악시킨 미제 침략군의 촌인공노할 야수적인 살인만행은 그 단적인 실례로서 지금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 미제 야수들에 대한 분노로 치를 떨게 하고 있다. 그러나 역대 괴뢰 패당은 극악한 살인마 범죄자들을 처벌할 대신 오히려 행정협정을 구실로 미제 침략군의 범죄 행위를 비호두둔하는 썰게 빠진 역적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미군이 해마다 미친 듯이 벌이는 북침 핵전쟁 연습과 비법적으로 끌어들인 독성물질의 살포로 하여 농토가 황폐화되고 동식물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있는 지역은 그 얼마인지 모른다. 지요 미국은 살아있는 탄저균과 지카비루스를 비롯한 생황무기까지 남조선에 버젓이 끌어들여 온 민족을 멸살시킬 반일륜적인 세균전 실험까지 꼬리낌 없이 감행하고 있다. 미제 침략군이 가진 범죄를 일삼고 온 강토를 사람 못 살 불모지로 황폐화시켜도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오늘의 남조선 현실이다. 이 모든 불법무도한 범죄 행위는 침략자이며 살인마인 미제 침략군의 특권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 불평등하고 굴욕적인 행정협정이 초래한 필연적 산물이다. 남조선 인민들이 지난 반세기 동안 행정협정은 미국의 식민지임을 입증하는 매국문서, 미군의 상납한 면제부 협정, 살인호감은 등으로 단죄 배격하면서 협정의 폐기와 미제 침략군의 철거를 요구하여 줄기차게 투쟁해온 것은 너무나 응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뢰 역적 패당은 미제 침략군의 남조선 영구 강점을 애걸하면서 막대한 혈세를 섬겨바치고 침략적인 사드의 연내 배치를 강행하려고 미쳐 날뛰고 있다. 더욱 격분을 금할 수 없는 것은 최근 미국이 날강도적인 남조선 미국 행정협정으로도 송차지 않아 괴뢰들에게 유엔군 사령부 소속의 9개 나라와 다자간 주둔군 지휘협정을 체결하도록 강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남조선 미국 행정협정의 복사판인 다자간 주둔군 지휘협정이 체결되는 경우 남조선 인민들은 미제 침략군은 물론 다국적군의 피 묻은 군홧발에 더욱 신음하게 될 것이며 남조선 땅이 세계적인 범죄와 약탈의 소굴로 전락하게 될 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남조선인민들의 모든 불행과 고통의 화근인 미국이야말로 남조선을 미제 침략군뿐 아니라 다국적군이 주인 행세를 하는 세계 최대의 핵전쟁 화약고로 국제적 범죄의 란무장으로 만들려는 침략과 범죄의 원형이며 우리 민족의 절천지 원수이다.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지배와 강점이 계속되고 민족의 존엄과 닉, 생존과 안전은 아랑곳 없이 오로지 외세의 빌부터 기생하는 친미매국 패당이 존재하는 한 남조선인민들이 겪는 오늘의 불행과 고통은 더욱더 커지게 될 것이다.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행정협정을 비롯한 온갖 불평등한 협정과 조약들을 즉시 폐기하고 미제 침략군을 남조선 땅에서 몰아내며 친미 매국협정 무리들을 매장에 버리기 위한 투쟁에 과감히 떨쳐나서야 할 것이다. 주최 106, 2017년 2월 9일 평양.